예. 아, 예. 잘못, 나중에 잘못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신학생 보고 누가 몽골 사람인 줄 알고, 부재인 보고 한국 사람인 줄 알더라고요. 예. 교수님은 몽골, 오리지널 몽골 사람이고요. 예. 그리고 한국에서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한국말도 잘 하십니다. 예. 한국말 잘했다는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아마 지겨울 거예요. 그죠? 저도 몽골만 잘한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고 지겨워갖고 그래요. 예. 네. 그래 우리 분당에 부재님이 와서 미사를 하신 할 기회는 사실 없었죠. 네, 분당에서 부재가 나와지 않았었고 그동안. 네. 그래서 부재의 역할이 미사 중에 있습니다. 몇 가지. 예. 네, 그래서 사제가 되기 전에 그 과정 중에 있는 네, 한국에서 혹시 보신 분들은 아마 있으실 거예요. 네, 부재의 역할이 있습니다. 특히 강론하고 복음을 읽고 강론하는 건 보통 부재들이 많이 해요. 보통 부재들의 역할이기도 한데 제가 오늘은 너무 강론을 너무 안 하고 제가 그래갖고 그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보좌 신부님이 계속 몽골어 복음을 읽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복음을 읽으려니까 잘 안 읽히더라고요. 예. 또 점점 이렇게 역할을 뺏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한국분 신자분들한테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오늘 복음을 읽다 보면 우리 신자분들이 생각하는 핵심 단어가 보통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듣거나 알면 이렇게 키포인트라고 하죠. 특히 수업을 할 때 특히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그 핵심 그 단어는 아니면 핵심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아마 다르게 들리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가늠한 여인에 대한 내용들이 갑자기 그 이 오늘 복음의 포인트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단죄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확 와닿으셨던 분들도 있고 누구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더 많이 와닿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성서 오늘 복음 말씀을 성서 해석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해석으로만도 한참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 이 사건이 벌어진 게 언제예요? 아침입니다. 그죠? 아침에 예수님께서 강론하시는 중에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중에 몰려왔다고 그랬어요. 아침부터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서 학자들 중에서 해석을 그렇게 해요. 이 여자랑 같이 밤샌 사람들이 그 여자를 끌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네. 안 그러면 아침에 어딜 급습해서 데리고 왔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밤샌 사람들이 왜냐하면 성서 안에서는 상대 방이 없어요. 그죠? 가늠했다고 하는데 그럼 상대방은 누구야? 상대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서 안에서 얘기할 때 아침에 끌고 왔기 때문에 같이 그 여자와 밤을 샌 사람 그 중에 끌고 온 사람 중에 하나가 같이 밤을 샜든지 아니면 그들 대부분과 같이 밤을 새고 그 사람들이 그 여자를 끌고 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또 혹자는 예수님이 그때 바닥에 무엇을 쓰셨을까 그거에 또 집중해서 한참 막 그걸 얘기하는 적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궁금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 바닥에 무엇 썼을까?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여인을 던지고 얘기하니 가르침을 주시던 예수님이 바닥에 주저앉아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고 다시 앉아서 무엇인가 쓰고 있었다 그랬어요. 뭘 쓰고 있었을까? 궁금해 본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예? 궁금해요? 여기서 궁금하면 500원 하면 아저씨에게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예. 예. 그 궁금해서 이걸 따져본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과연 무엇을 쓰셨을까? 옛날엔 그렸다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성서에. 무엇인가 그리고 계셨다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번역이 이제 다 바뀌면서 글씨를 쓰신 걸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떤 성서학자들은 그 여자한테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아마 써서 글로 써서 물어보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면 아 좀 가라 좀 가. 아,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뭐 아니면 예수님께서 괜찮아 뭐 내가 너 살려줄게 뭐 이렇게 쓰셨을 수도 있고요.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깊은 속마음까지 아시는 예수님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고발한 사람들의 죄를 하나씩 쓰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죠? 바닥에 쓰고 지워진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서 안에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따로 다른 복음이나 어디에서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솔직하게 뭔 쓰는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가늠한 여인 그리고 용서받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라고 보내지,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은 이런저런 얘기들을 합니다. 포인트가 어디 있는가? 아, 가늠한 여인이 있었다. 예수님이 곤란에 처했다. 용서를 받았다.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죠. 저는 그 사람들의 시선에 한번 집중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크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일단 예수님은 보통 기본 옵션이고, 그죠? 예수님 등장하신다. 그리고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있었죠? 아침부터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군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끌고 온 고발한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총 네 부류의 시선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 고발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고발한 사람들한테 이 잡혀온 여자가 어느 정도로 중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세요? 사실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놓고 고소하기 위해서 사용된 그냥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지난 밤을 같이 보내고 다른 뭐 꼬셨든지 아니면 아침에 미리 뭐라고 해야 되나, 미리 사전에 얘기가 된 누군가가 밤을 새고 아침에 급습을 해서 데리고 왔을 수 있어요. 이건 다 계획된 겁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잡기 위해. 그 사람들의 시선은 온전히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중에서 가장 예수님한테 집중한 사람들은 그 고발하기 위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아마 와서 예수님 쳐다보고 몰려서 있는 군중들을 쳐다봤겠고, 사실은 여인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던져서 예수님한테 고발할 때 그때 한 번만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부터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에 왔었던 군중들의 시선을 한번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존경어린 눈으로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와서 소란을 피울 때 그 사람들의 시선은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도 쳐다보고, 아침에 저 여자가 간음을 했구먼 하고 끌려나온 여자한테만 또 시선을 주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 눈에 들지 않기 위해서 자기 얼굴을 숨긴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군중들은 철저하게 제3자의 위치에서 예수님을 한번 쳐다보고 무슨 말씀하시나, 가늠한 여자를 쳐다보고 또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을 쳐다봤겠죠. 그 사람들의 시선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아침부터 사람들한테 저처럼 이렇게 강론하느라고, 교리와 설교하시느라고 사람들을 쳐다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했습니까? 땅을 향했습니다. 바닥에 글씨를 씻기라 하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율법학자들, 고발하러 온 사람들을 쳐다보고 다시 땅에 글씨를 쓰고 마지막으로 여인을 쳐다봤습니다. 네. 뭐 흘낏은 봤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도 어쩌면 그 사람이 고발, 그냥 나를 잡으러 고소하기 위해서 이 도구로 사용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그냥 여인을 집중한 게 아니에요. 아,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 사람이 용서받아야 될 타이밍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마지막에 누구예요? 잡혀온 여자죠. 그죠? 잡혀온 여인의 시선은 어디를 향했습니까?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는 바닥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상황에서 고개를 들어서 내가 누군지 잘 보이고 싶어 하지 않죠. 그리고 틀림없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 상황이니까 예수님이 죽여라, 율법을 어겼으니 죽여야 한다, 그 자리에서 죽기 직전이니까 다 돌 들고 있었잖아요. 네. 어떻게 고개를 쳐듭니까? 바닥을 쳐다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고개를 든 게 예수님께서 너를 고발했던 사람은 다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고개를 드셨습니다. 그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다는 걸 알죠. 아무도 없을 때는 누구까지도 없는 거예요. 군중까지도 없었습니다. 군중까지. 고발하러 온 사람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군중들까지도 싹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분들한테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기에 누군가 죄 지은 사람 하나가 끌려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 지은 사람을 쳐다보는 나의 시선은 누구와 가장 닮았습니까? 고발하러, 아, 저 사람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는 게 당연해 라는 마음으로, 혹은 그걸 이용을 해서 내 다른 이익을, 사실 도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잡기 위한 도구로 사용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죄 지은 사람을 이용해서 다른 이익을 찾고자 하는 그런 눈으로 내가 현장에 그걸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려나? 저 사람은 어떻게 결론을 내려나? 이 여자는 어떻게 되려나? 철저하게 방관자의 눈으로 있다가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고 그렇게 물러난 군중들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죄 지은 사람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그래, 나도 내가 저 사람을 어찌 단죄하겠는가?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냥 한없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끌어안으셨던 예수님과 같이 그 사람을 바라보겠는가? 아니, 마지막 시선이에요? 내가 거기서 있는가?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죠?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로, 사실 예수님의 시선을 갖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죄 짓고 서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경우는 정말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예. 그래서 나를 깨닫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는 이상은 예수님의 시선으로 죄 지은 사람을 바라보기 힘들어요. 특히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이라 한다면 더욱이나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실제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어서 그냥 바닥만 쳐다보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성서 해석적으로 오늘 복음 말씀이, 저에게 혼자서 그냥 막 이 복음을 읽었을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보신 분 계시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이 장면을 그릴 때는 막달라 마리아, 물론 성서 해석적으로는 좀 달라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 가늠했던 여인으로 또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 연기했는지 아세요? 모니카 벨루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것만 기억나요. 우리의 시선은 내가 바라보고 싶은 대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여러분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이 판단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쪽에 있어. 나는 그 사람을 방관하는 쪽에 있어서. 나는 그 사람을 심판하는 쪽에 있어서 라고 보통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십니까? 라고 했을 때 보통 그렇게 바라봐요. 근데 제가 복음을, 이 복음을 준비하고 하면서 실제로 가장 두려운 거는 제가 바닥을 보고 있는 그 거기 서 있는 사람의 입장일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내가, 우리가 만약에 각자 개인이 나 역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다, 죄인으로서 누군가에게 고발당해서 누군가부터 조롱받기 위해서, 심판받기 위해서 서 있는 위치에 따라 생각하신다면, 그런 충분히 그런 사람이다 생각하신다면, 내가 다른 이들을 심판하는 위치에 있을 때, 방관하는 위치에 있을 때, 그때 역시도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분명해집니다. 지난주에 한없이 용서받는 작은 아들의 비유도 나왔고요. 다음 주 이제 부활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나 역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단죄하지 않겠다 라는 예수님 말씀, 그리고 그것과 이어지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부활을 잘 준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